항상 제가 휴가를 앞두고 이렇게 주일 저녁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 표정이 제일 밝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 제가 얼굴이 제일 밝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쉬며 이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일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잠시 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아마 신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순간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사람에게도 쉬라, 안식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은 그 일곱 번째 날 7일째 쉬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쉼이란, 여기서 안식이란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기간은 의미 없이 지나가게 마련이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사람은 일곱째 날에 쉬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나를 만드셨네? 그리고 왜 일곱 번째 쉬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쭉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똑 쭉 돌아보면서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 창조의 중심이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에게서 마땅히 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그동안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쉼과 안식의 순간들을 주기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일이 되셔야 되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휴가 기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재도약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딤 광야에 멈춰서 잠시 쉼을 가집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쉼을 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잠시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쉼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만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다 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예쁜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미디안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홀려서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것이 시딤 음행 사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내렸죠. 연병이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쉼, 이 안식이 잘못 사용될 때 어떤 악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릴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들어서 그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찔러 죽이기 전까지 그러한 징벌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쉼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징벌로 이 사건을 덮으시지 않으십니다. 이 쉼이 깨진 채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실까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징벌로 알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시키며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그 회복의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참된 쉼을 가르치는 이 회복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신 이 인구조사입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는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이 인구조사를 1차로 했었죠. 그 첫 번째로 했던 1차 인구조사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처럼 각자 군번을 부여받고 각자 그 자기의 주특기를 부여받고 총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자신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적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언약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 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3,550명, 그리고 전체 인구를 다 따지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무시무시한 숫자가 된 거죠. 200만 명. 하나님께서는 이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뭘 빼시냐 하면 애굽물을 빼십니다. 종의 모습, 애굽물을 쭉쭉 빼시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을 연약하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그대로 이 2차 인구조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해 더 나은, 더 진보된 의미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더해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광야 40년의 이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던 숫자가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거는 뭐 200만 명에 비하면 얼마 줄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그냥 유동적인 숫자인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40년 동안 지나온 겁니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는 곳일까요? 죽음만 있는 곳입니다. 극악의 환경이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곳이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곳이고요. 그나마 생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생명체들은 난폭한 맹수와 독충들이 대부분인 곳이 바로 이 황량한 사막이고 광야인데, 그런 죽음뿐인 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을 살았는데 2,000명밖에 안 줄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정말 다 죽고 2,000명만 살아남았다 해도 기적이라 할 텐데 어떻게 2,000명 정도 줄고 그대로라니? 이것은 너무너무 신비한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향하신, 강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쉼의 의미인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추가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2,000명 줄은 것도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줄은 것이죠. 이 2차 인구조사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동이 사람이 몇 명이죠? 약 3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고향동으로 치면은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고향동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 전체로는 그게 얼마 되지 않다더라도 고향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향동 인구가 3분의 2가 죽었으면 다른 지파도 다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 민족의 절반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만 4천 명의 시체를 늘어놓기만 해도 그 광야를 꽉 덮을 거고요. 무덤을 세워놔도요. 끝이 없는 무덤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뿐만입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불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 사건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성경에서는 그냥 많이 죽었더라.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고라 자손이 땅에 삼켜지고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그 250명 정도가 또 향단에서 나오는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었던 일이 있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반역사건 또 전쟁도 있었고요. 그 통해서 죽은 이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보다 많이 줄었을 거야. 한 절반은 줄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수가 40년 전이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실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벌으로 그냥 그들의 심이 깨진 채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서 그들의 심이 완전히 회복시켜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적인 무장이 바로 잡혀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4절에서 6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4절 6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 인구조사 때 셌던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셌는데 그만큼의 숫자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수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시고 그 실수마저도 회복시키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그 실수만 안 했다면,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만 안 했다면, 우리가 또 고라자손이 반역만 안 했다면, 우리가 시딤에서 음행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구는 훨씬 더 많았었겠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이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죠. 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고요. 믿는 자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휴식의 기간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수들,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 같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민족같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이 이 광야라는 이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로 들어갈 때와 거의 변함이 없는 그 숫자로 모두가 통과를 한 것이죠. 이 시험이 쉽고 만만해서 그들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통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광야라는 시험 무대를 통과했다면 그것이 100% 이스라엘이 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100%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시고 이스라엘의 100%, 사실 이스라엘이 한 거는 100%가 안 되죠. 아무리 봐도 10%도 쳐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0%로 쳐주셔가지고 하나님 100%, 이스라엘 100% 해서 합쳐서 100%로 100점 만점으로 이 광야 시험대를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커갔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산하라는 소설을 쓰신 이병주 선생님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주 선생님이 그 산하라는 소설의 서문에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와 신화, 인간의 그 흐름에 대해서 탁월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이 사람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햇빛과 달빛 같은 그 손길을 받으면 역사적인 인물과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짐승 같은 사람의 손길에 닿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죠. 그렇게 죽음밖에 없는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길을 받았습니까? 햇빛과 달빛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종이었던,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는, 그리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노예의 모습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광야 40년 동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적이고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들을 비춰오고 그들을 만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져진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그 손길을 바래야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겠구나. 이 다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망합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물과 양식이 아니 광야인 곳에서 죽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물과 양식도 없었던 그곳에서도 40년 동안 변함없는 인구로 아니 새로운 인구로 살아남았던 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갈 곳은 광야가 아니고 물과 양식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의 삶을 포기하면 거기서 죽게 된다 거기서 망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한 일도 있고 그들이 잘 통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속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청둥오리 한 쌍과 거북이 한 마리가 아주 다정하게 사이좋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연못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청둥오리는 살 곳을 찾아서 쭉 날아보았는데 동쪽으로 산을 세 개를 넘어가니까 물이 마르지 않은 연못이 아니 큰 호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둥오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날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청둥오리가 얘기합니다. 거북아 미안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어. 너도 어떻게 살 길을 좀 강구해봐라. 그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아쉽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룻밤만 더 같이 있자고 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청둥오리가 하룻밤을 더 머물고요. 거북이는 밤새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밤새 그 머리를 굴린 보람이 있게 묘안을 내놓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요. 그 양쪽 끝을 청둥오리가 물고 자기가 중간을 물고 그렇게 날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청둥오리도 기뻐하면서 정말 셋이 같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세 개 넘어야 된다고 했죠. 산 하나를 넘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거북이가 날아간다. 누가 저걸 생각했지? 거북이가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죠. 두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야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간다. 어떻게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거북이가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세 번째 산을 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휘파람 불면서 이야 누가 저걸 생각했을까? 거북이가 그만 너무 말하고 싶어서 내가 했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하는 순간 그냥 떨어져가지고 불쌍하게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해놓고 나면요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은 그게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으쓱하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규인 수련회를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날 맨 마지막 날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거, 그동안 했던 경험들 다 쏟아부어서 참 잘했다. 참 고생했다.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온 근육통과 함께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회를 잘 맞춰놓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날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 다음날 몸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지나온 게 생각나면서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요 교만으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 노예 해방운동에 불길을 당겼던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스토우 여사라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이 되게 강인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되게 연약해 보이는 가날픈 여성인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는 책의 저자가 장군처럼 강한 분일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 연약한 분이시군요. 이 연약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우 여사는 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평화로운 국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아, 뭐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링컨은 거기서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겸손한 자세 때문에 링컨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그 대통령에 꼽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링컨은 승리 전에도 겸손했지만요, 승리 후에는 더욱 겸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지나온 반년을,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1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손길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또 지난 10년간, 또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가 걸어온 그 40년이 넘는 그 세월들을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라 그때 주셨던, 그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되짚으면 이 하반기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 4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40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8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그 8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동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진일보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8월의 시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